전화 좀 해줘. 내가 밥 살게. 아 요즘 미친 미친 거 같아. 기침 기침하게 만드는 여자들 옷차림자 미집 미집 내비 마치 땡큐. 내 시력을 올려줘. 닦였다 돈들은 내려오소. I'll be in panic, I'll be in fan, and I'll be your man up. 쭈쭈쭈 꿈만 눈이 돌아가는 여자들은 배. 여자들은 방정식 우리 남자들은 해.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yeah. 선물이야 선물이야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say. 너라면 난 못해. 어우사지가 안 됨에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 근데 널 보며 배워받은 건축학계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 너를 뭔가 예상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 미쳐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미용은 나 그냥 머리 반이 허리다. 너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 장대쇼 하나에도 버기가 결니 이오게 범위를 지켜내 컸다. 그를 위한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산 Let it go 난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 있어 부디 여드름을 떼.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ma give it to your girl right now. 내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 옆에서 baby go in 내 맘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선물이야 선물이야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너라면 난 못해. 어우 자제가 안 됨에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누구 때문에 그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그자 때문에 누구